흔적뿐이야 처음엔 그저 나의 허전함을 달래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 너를 만났어 하지만 난 네가 떠난 후에야 소중함을 알았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너의 미니 홈피를 들어갔어 이제는 끝이라는 일기장들을 훔쳐보고 났어 다시 또 생각해 정말로 이거는 아닌데 단 한 번만이라도 너와 다시 만나기 기도해 처음엔 별거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나 혼자 시간이 멈춘 듯한 게 느껴졌네 끝인 줄 알았으면 너와 천천히 걸었을 텐데 가지 말란 말도 이제는 내 맘 표현이 간대 널 볼 수 없는 앞니번으로 누르지 못하는 나 또는 이런 장리 같은 나 하루 세끼 먹는 것도 힘이 들고 전이 샀지만 인정해야겠지 죽은 사람 만나길 바래야겠지만 근데 가나던 기도 왜 정승이 없게 Tell me why, why 그대가 떠나고 Tell me why, why 무엇은 할 수가 없어 난 나를 떠나가요 그대의 말이라도 내게 말해줘 Tell me why 내가 싫은 건지 Tell me why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왜 나를 떠나가라요 제발 거친 날이라 말해줘 Tell me why 너와 나 사랑의 시작은 같았지만 결국에 끝은 다른 것 같아 서로가 만난 시간 차라리 널 만나지 않았으면 행복이란 걸 몰랐을 텐데 널 안지 않았으면 세상 기쁨 느끼지 못했을 텐데 왜 나를 떠나갔어 너를 다시 볼 수 없는 경계 될 수 없어 왜 아무 말도 없어 네가 사준 반지 보면 눈물이 흘러 다시 생각해봐 우리 좋았었던 그날 나 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알잖아 Tell me why, why 그대가 떠나고 Tell me why, why 무엇도 시작해 생각 없이 들었던 TV 속 영화를 보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 무심코 들었던 음악을 보게 되는 우리가 사진 가지 말라며 붙잡던 나 떠날 거면 누구보다 냉정하게 떠나던가 왜 아쉬움을 뒤로 반치한 슬픈 모습을 보였을까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어려운 반응 점점 더 가슴을